봐.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매일 보고 싶어. 내 곁에만 두고 싶어. I'm all in me, oh. 어둠이 거치고 눈부신 햇살이 날 비춰. 인생은 아름다워, love you. Don't you give up. 가만 있으면 be happy. 예쁘니까 포기 못해. 남의 거니까 오늘부터.